보니 날이 좋아 시원하게 물 한 모금 때마침 걸려오는 전화 만나자는 너의 호출 입어봐 네 맘에 들까 안 들까 멋이었어도 너라면 멋있다고 내게 말해주지 않을까 괜히 들떠지는 girl oh. Do you want it? 너도 나 같은 생각을 한다면 Baby I 앞에 도착했어 girl I need you I 함께라 고마워 you want me too 밝은 색상의 햇볕이 내게 조명이 돼줘 자신감 생겨 Let me holla at you 널 불러줘 망정 고수로 기분이 다 Queen 가득 바라면 더 거울이 돼 고와줘 저렴한 멘트 몇 번은 불러두어 미리 말하지마 몹쓸어 수작은 아니야 난 함께하는 일 초과 런던의 팬심 같아서 하니까 낯가린 절도 내가 너 덕분에 팩이 넘쳐 너무도 손쉽게 절도다가 내 emotion Here's the evidence How to do it 괜히 들떠지는 너도 나 같은 생각을 한다면 Baby I 앞에 도착했어 girl I need you 속이 하얘져서 너란 판타지 속의 캐릭터 네가 가는 길엔 바람도 시원하고 햇빛조차도 날 반겨주는 듯한데 왜 이리 길이 막혀 넌 거의 다 와서 너의 집 앞 빨리 나와 반겨줘 너에게 다가가기만 하는 날 밀고 당겨줘 Baby I 앞에 도착했어 girl I